청자 국화넝쿨 문이 완. 고려 12세기 국보 115호. 고려 의종 13년에 죽은 문공유의 무덤에서 묘지와 함께 출토됐다고 전한다. 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상감청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로 상감기법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편년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. 대접의 안쪽 바닥 가운데에 국화꽃잎을 백상감하고 안쪽면 전체를 넝쿨무늬로 역상감했으며 입구 둘레에는 넝쿨무늬 띠를 장식했다. 굽안 바닥에는 규석 흔적이 세 곳에 남아있다. 유약과 태토가 정선된 12세기 전반 청자에 비하면 빙렬도 있고 유약도 두꺼워졌지만 상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명한 유약을 추구해가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.